half of the Soul 7 is out February 21st here to perform Black Swan for the first time on television. Please welcome BTS. Oh, that'll be my first step. I've been always afraid of. 이게 나를 더 멈추는다면 내가 숨을 거덜리게 못한다면 엄청 이렇게 한번 죽겠지 아마. But what if the moment's right now, right now. 그깔에 물린 심장 소리만 빰빰빰 벗어날래도 그 입속으로 점점점 예전 노래도 와닿지 못해 소리 없는 소리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바다 yeah, yeah, yeah. 길 잃은 내 발목을 또 잡아 yeah, yeah, yeah. 아픈 소리도 들리지 않아 yeah, yeah, yeah. Killing me now, killing me now. Do you hear me? Yeah. 오는 듯 천천히 가라앉아 나, 나, 나 머무린 척 봐도 사방이 바닥 나, 나 모든 순간들이 여왕이 돼 yeah, yeah, yeah. Feeling me now, feeling me now. Do you hear me? Yeah. Do you think, do you think with me? Myself, myself. 귀가에 빠른 심장 소리만 pom-pom-pom 손을 떼고 나의 속으로 점점점 그 누구도 내 삼킬 순 없어 이것 땅에 소리 질러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바다 yeah, yeah, yeah. 길이 듣는 밤을 또 잡아 yeah, yeah, yeah.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yeah, yeah, yeah. Killing me now, killing me now. Do you hear me? Yeah. 7 on February 21st and come on.